해야 할 일이 많아 사랑 늘 바쁜 거니까 쉬고 싶은 날이어도 쉼 없이 만났었고 잠마저 줄여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늦잠을 자요 어제 우리 헤어진 후 가져갔네요 너무 나쁜 사람인데 잘못된 사람인데 알면서 왜 좋아했는지 정말 마음 약한 여자이니까 나를 쉽게 생각해